동화 한국어 버전. 정직한 나무꾼.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알란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정직한 알란은 자기의 것이 아니면 절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재미있게도 알란은 도둑들과 함께 살았어요. 도둑들은 낮에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밤에는 훔친 것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하지만 알란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옳지 않다고? 그럼 그거 나한테 줘. 내가 먹을 테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제일 말랐으니까 나한테 줘. 알란 왜 그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음식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는 방식의 문제지. 나는 도둑질도 싫고 정직하지 않은 것도 싫어. 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더 나은 삶이라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더 있겠어? 우리는 돈도 많고 먹고 싶어하는 모든 음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어. 글쎄, 있을 것 같은데? 난 내일 떠나야겠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나는 그만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뭐? 그 몫은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당장 그 손 치우라니까. 너희 둘 다 조용히 해. 다음 날이 되고 알란은 홀로 떠났어요. 알란은 새롭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이웃 마을로 갔죠. 마을에 도착한 알란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집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이런, 사과를 떨어뜨렸네. 안심하세요. 제가 다 주워드릴게요. 여기요. 친절하구나. 배가 고파 보이는 것 같은데 사과를 몇 개 줄 테니 먹으렴?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할머니 거잖아요. 정말 괜찮겠니?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글쎄, 배가 고프지 않는데 왜 배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나는 거지? 받으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나는 더 살 수 있으니까. 정말요? 알란은 정말 기뻐서 할머니의 사과를 모두 먹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알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름이 뭐니? 이 마을에 살아? 여기 안 살아요. 제 이름은 알란이고 이 마을에 방금 막 도착했어요. 여기서 지낼 곳을 찾고 일을 한번 구해보려고요. 그러니?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네가 일을 구할 때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세상에, 정말로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렇게 그날부터 알란은 할머니와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아주 상냥해서 알란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죠. 알란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결국 나무꾼이 된 알란은 매일 밖에 나가 나무를 베어 그걸 팔았어요. 하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죠. 알란은 항상 번 돈의 일부를 할머니께 드렸어요.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간 알란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은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해. 어제는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오늘 나무를 팔아 돈을 더 많이 벌면 아마도 할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내가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행복한 생각에 잠겨 정신을 놓은 알란은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놓쳐버려서 도끼는 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런! 도끼가 있어야 할머니께 보답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 순간 강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강의 요정을 보고 놀랐고 나무꾼을 본 요정은 나무꾼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 요정이랍니다.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제가 강에 도끼를 빠뜨렸어요. 제 생계가 달린 도끼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강의 요정은 마법으로 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루비와 에메랄드가 박혀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금도끼를 꺼냈어요. 강의 요정은 알란에게 금도끼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당신의 도끼인가요? 아니에요. 제 도끼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정말 제 도끼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더 찾아볼게요. 강의 요정은 다시 마법을 썼고 이번에는 귀한 보석이 박혀있어 아름답게 빛나는 은도끼를 꺼냈어요. 그럼 이 도끼가 당신 것이겠군요. 가져가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도 제 것이 아니에요. 강의 요정은 미소 지으며 다시 마법을 사용했고 이번엔 마침내 나무꾼의 나무도끼를 꺼냈어요. 그거예요. 그게 제 도끼예요. 요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귀한 보석이 박힌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도끼만을 원했죠. 저는 당신께 아주 감동했어요. 강의 요정은 알란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했어요. 깜짝 놀란 알란은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알란은 도끼를 팔아 할머니께 좋은 집을 지어드렸어요. 두 사람은 더 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알란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알란이 어떻게 그리 운이 좋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디 가서 황금 거위라도 훔쳐온 거야? 아니,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알란은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말해줬어요. 알란의 친구이자 나무꾼이기도 한 제임스는 사악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에서 도끼 두 개를 얻었어. 강의 요정이 정말 친절했거든. 그 요정은 정말로 친절한 요정 같아 보여. 그날 나무도끼를 들고 강가로 간 제임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고 혼자인 걸 알게 되자 도끼를 강으로 던져버린 후에 과하게 소리쳤어요. 안 돼! 내 도끼! 도끼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빛이 반짝이더니 강의 요정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강의 요정님, 제 도끼가 강물에 빠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강의 요정이 마법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제임스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당신의... 네, 맞아요. 그게 제 도끼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금도끼를 잡기 위해 손을 뻗자 그걸 본 여정은 제임스의 행동에 실망했어요. 이 끔찍하고 욕심 많은 인간아, 솔직하지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나는 너의 도끼를 찾아주지도 이 금도끼를 너에게 주지도 않을 거다. 당장 꺼져버려! 그렇게 강의 요정은 사라졌고 실망한 제임스는 아주 슬퍼했어요. 제임스는 욕심을 부리다가 금도끼를 받지도 못하고 자신의 도끼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알란은 불쌍한 제임스에게 금화 몇 개를 선물했어요. 이봐, 이 금화를 가지고 새 도끼를 사도록 해. 하지만 꼭 명심하라고. 정직은 항상 보답을 받는다는 걸 말이야. 제임스는 울음을 터뜨리며 알란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알란은 원래 있던 조그만 집이 아니라 금으로 지어진 거대한 집을 보았어요. 알란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알란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편지를 발견했고 그걸 주워서 읽었어요. 알란에게, 너는 정직하면서도 친절하기까지 하구나. 잘 지내야 한다. 사랑을 담아 강의 요정이. 할머니라고 해야겠네. 알란은 같이 살았던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닌 강의 요정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알라는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이 흐르고 알라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모두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키웠고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답니다.